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제 그제 말씀 묵상하는 대로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실 것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 말을 이제 그래서 내가 직접 말을 전했지만 26절에 보면 보혜사 우리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그가 하는 주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를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지키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많이 이야기했고요. 로마의 황제, 당신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로마의 황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힘으로, 권력으로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건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힘으로 얻게 되어져서 누군가를 억눌러서 얻게 되는 평화도 아니고요. 그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막연한 평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평안,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 성령,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잖아요. 우리 어저께 말씀대로 보면 오늘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과 성령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이것을 평안과 연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성령과 천국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근심이 막 와요. 그런데 물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은 내가 그냥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근심이 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 앞에 딱 가로막히면, 질병의 문제든 뭐 취업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참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것들이에요. 금방 내가 못 봤던 근심이 또 걱정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 믿음의 식구들이 얻게 되어지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바르게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물론 질병이 왔다는 걸 막 기뻐하는 게 신앙은 아니죠. 무슨 뭐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한 두 달밖에 못 산다고 해도 허허허 하고 웃어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신적인 착각일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잠시 놀라고 두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 가운데서도, 그 질병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떠올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막 성령의 은혜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막 그 가운데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질병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선물입니다. 선물.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막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뭐 없던 것을 보고 그러는데 평안이 없고 두려워지고 근심이 많아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요. 그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천국의 소망이 믿어짐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근심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우리 여기 운영위원들도 계신데 운영위원회 회의 때 어떤 우리 교회 형제 남자분, 남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 간단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천천히 많은 분들이 같이 또 기도하고 동의해 줄 때까지 제가 조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부모 잃어버린 그런 사람 같은 마음이 든다. 뭐 기댈 곳이 다 없어진 것 같다. 막 그런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서 약간 울먹울먹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때 힘들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아, 성도님들에게 내가 두렵고 근심 있을 때 평안을 드려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게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제 안에도 제가 먼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작년 여름 때부터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교회 중직들에게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혼자서 세 달 동안 기도할 때 저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었죠. 뭐 평안하고 좋고 감사하고 기쁨만 넘쳐서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에 주셨던 말씀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금 기도하면서 같이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고 근심됐고 떨렸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두려움도 근심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습니다. 28절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마지막 시간, 어떻게 보면 자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도 모르는 이 긴급한 시간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꾸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두려워지고 근심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붙잡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붙잡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또 다른 성령님, 예수님과 다르시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딱 붙잡으시고 뭐를 자꾸 읽으셔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별로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오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게 오래 관여할 것이 없다. 잠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만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라고. 순종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말씀대로 못 박히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과. 그래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생각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평안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근심과 두려움도 이기게 되어지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한 믿음도 확고해지므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제 인생에서 물론 예수님 만난 적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린 적도 있고 예배의 은혜를 누린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큰 은혜들이 무엇이었냐면 막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경이요. 그냥 막 읽혀지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글자가 막 살아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막 듣는데요. 그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귀 기울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려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이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막 감격하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아침에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이 막 떠올라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자꾸 잊어버렸던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요. 갑자기 순간순간 떠오르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지고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 솔직하게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뭐 찬송하면서 기쁨도 그런 거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론 찬송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의 은혜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은혜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은혜를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하고 막 여러 가지 은혜들 근데 그런 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정한수 물 떠놓고 무당들도 여러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건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누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릴 때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평생 가르치고 전할 사람인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목사님들의 사역에 평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러 오신 분들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은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